내 이름은 괴물, 내 이름은 죄인, 내 이름은 위선자, 내 이름은 pain. 빌어먹을 죄는 내 이름은 나 아니면 누가 그래 누가 기억해. I got a lot of pain. 인생은 새노래, 끝이 없는 고뇌, 마음속에 공백을 채워가는 요인. 부끄러운 과거 전부 씻어내면 씻어질 수 있기를 하늘에 빌어보네. Oh, 손에 쥐고 있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서야 피가 제대로 통해. 고백 담아놨던 모든 것을 꺼내. 바다를 닮은 눈물 새끌리 밖으로 토해. Waterfall, 춤을 추는 waterfall. 하늘 위를 나는 듯이 떨어져. I'm a waterfall, 춤을 추는 waterfall. 하늘 위를 나는 듯이 떨어져. Name is 쓰레기 어리석은 애 다 받아들여야지 무슨 핑계 갖다 대. What's my name? What's my name? What I am? What I am? Yo, 물이 되어 흘러가는 흐름대로 살아가려 해. 무너진 그 단어 속에 숨겨진 깊이를 이해하니 새로운 미래가 그려진. 들어진 호흡 다시 가다듬고 사라지는 것들의 미련을 전부 놔야지. 피하기엔 커져버린 관념. 화면 속에 전쟁터에서 목적 없이 싸워. 냉수 한 잔 마시고 정신 똑바로 차려. 신은 역시 관대에서 나를 다시 살려. Waterfall, 춤을 추는 waterfall. 하늘 위를 나는 듯이 떨어져. I'm a waterfall, 춤을 추는 waterfall. 하늘 위를 나는 듯이 떨어져. Oh, 마음 나의 사람들, 생의 모든 인연, 생의 모든 기억 어쩌면 그건 다 기적. 마음을 다 내려놓고 머릿속도 비워. 치열했던 시간들과 따가웠던 시선, 소리치던 내 목소리 꿈에 맹인 비용. 헝클어진 머리카락 처음 엉켜있는 감정 빗어내고 나가야지. 떨어짐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하는 폭포, that's me.